요즘 바빠 라며 단답만 했던 나였던 거야. 마음이 갑갑해서 조금 답답해서 사람들만 착했지만 생겼던 거야. 얼마나 보고받는지 너는 모를 거야. 말은 안 해도 매일 보고 싶어서 말도 안 돼. 내가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매일 밖을 걸어볼까 하다니 생각이 나. 너도 같은 생각일까 하면 또 잠이 안 와. 미안한 마음이 또 없으니까 기운이 없고 힘이 풀릴 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너가 없을 땐 난 그래. There's no other reason.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집에 가서 잠을 청할 때 익숙해진 외로움과 나의 하루를 위로해줄래. 내 품에 저는 아직 어리숙해 서툴고 낯설기만 한데 용기를 낼게 너에게. Could you be the one, my one and only love girl. 어두워서 떠는 삶에 의미를 준 너를 원해. 어디에 있고 뭐를 하려던 서로 사랑할 수밖에. 어떤 말들로도 부족해서 I go next to you. 그렇게 너는 놔줄 거야 걱정 말고 wait for me. 기운이 없고 힘이 풀릴 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너가 없을 땐 난 그래. There's no other reason.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집에 가서 잠을 청할 때 익숙해진 외로움과 나의 하루를 너의 하루는 어떤지 외롭지는 않은지 나는 궁금해. 매일 생각해 수많은 물음과 할 말은 많지만 yeah. 조심스레 다가갈게 서로 지치지 않게. 우리 약속해 잊지 않기로 해. 쉽진 않겠지만 우와. 위로해줄래 내 품에 끼.